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병과. 저는 이지석. 자, 오랜만에 동화 노래해볼까? 시작. 동화. 재밌는 동화. 넣어주세요. 조이삭 하나로 장가든 총각. 옛날에 떡을 아주 좋아하는 총각이 살았거든. 총각은 장가갈 때가 다 되었는데도 매일 떡만 먹고 빈둥빈둥 놀기만 해. 하루는 총각 어머니가 길을 가다가 개똥을 주었네. 어머니는 개똥으로 뭘 할까 고민하다가 옳지, 떡이나 빚자 하고는 개똥으로 동글동글 경단을 만들어 팥고문을 경단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만드는 거. 경단을 만들어 팥고물을 잔뜩 묻혀서 떡을 빚었지. 근데 강아지는 웃고 있어. 강아지는 웃고 있어. 똥 싸고 갔으니까. 진서도 똥 싸고 나오면 시원하다 그러잖아. 시원하. 그렇게 걸어가고 있어? 어. 총각은 그새를 못 기다리지 못하고 당장 떡을 내놓으라고 졸랐어. 엄매야, 지금 떡 먹고 싶다. 떡 줘라, 응? 어머니는 떡을 빚어서 아들한테 던져줬지. 이했다. 개똥 팥떡이다. 팥떡이다. 개똥 팥떡. 먹어라. 총각이 떡을 받아서 먹으려 하는데 이런, 떡에서 구린내가 나네. 엄매야, 떡에서 구린내가 난다. 못 먹겠다. 총각은 개똥 팥떡을 마당에다 휙 내던져 버렸어. 떡 달라고 해서 떡을 빚어줬더니 뭐라고 하는 게냐? 어머니가 떡을 한 덩이 뚝 떼어 먹어보니까 정말 구린내가 나서 못 먹겠거든. 아이고, 정말 구린내가 심하구나. 못 먹겠다. 어머니는 떡을 집 앞 채마밭에다가 버렸어. 그랬더니 다음에 봄에 조 한 포기가 자라네. 이게 조야, 조. 조. 벼랑 비슷하지? 조 한 포기가 자랐네? 똥 던진 데서 이렇게 벼같이 생긴 조가 자라서 이렇게 하나가 익은 거야. 쑥쑥 자라서 팔뚝만한 조이삭 하나가 익어서 고개를 숙여. 이야, 이거 정말 큰 조이삭이다. 이걸로 뭘 하누? 총각이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옳지, 나라님한테 갖다 바쳐야지. 예쁜 색시라도 짝 지어주실지 누가 알아? 그러고는 저 커다란 조이삭을 베어들었어. 총각은 조이삭 하나를 짊어지고 길을 나섰지. 어디만큼 가다 보니까 어느새 날이 저물었네. 총각은 한 집에 들어가서 하룻밤 묵어가자고 청했어. 그러시구려. 총각은 집주인한테 조이삭을 좀 맡아달라고 했지. 이 조이삭은 나라님께 바칠 귀중한 것이니 잘 가지고 있다가 내일 아침에 주시오. 이까지 조이삭 하나를 바치러 나라님한테까지 간다. 집주인은 조이삭을 받아서 아무데나 툭 던져버렸지. 날이 밝자 총각은 집주인에게 조이삭을 달라고 했어. 그런데 이런, 쥐들이 밤새 조이삭을 다 먹어버렸다네. 뭐요? 나라님한테 바칠 조이삭을 쥐한테 줘버렸단 말이오? 총각은 당장 조이삭을 물어내라고 펄펄 뛰었어. 허참, 이미 쥐가 먹어버린 조이삭을 내가 어쩌겠소? 집주인은 머리를 급적거렸지. 총각은 그럼 조이삭을 먹은 쥐라도 잡아달라고 떼를 썼지. 양이가 먹어. 총각은 쥐 한 마리를 달랑 들고 또 길을 나섰지. 어디만큼 가다 보니까 또 날이 저물었네. 총각은 한 집에 들어가서 하룻밤 묵어가자고 청했지. 그러시구려. 총각은 집주인에게 쥐를 좀 맡아달라고 했지. 이 쥐는 나라님께 바칠 귀중한 것이니 잘 좀 맡아두었다가 내일 아침에 주시오. 이까지 쥐 한 마리를 바치러 나라님한테까지 간담. 집주인은 쥐를 받아서 아무데나 툭 던져버렸지. 고양이 어딨어? 고양이 먹어. 고양이가 이 쥐를 먹어, 그치? 응. 날이 밝자 총각은 주인에게 쥐를 달라고 했어. 그런데 이런, 고양이가 밤새 쥐를 꼬리까지 다 먹어버렸던 거야. 뭐요? 나라님한테 바칠 쥐를 고양이한테 줘버렸단 말이오? 총각은 당장 쥐를 물어내려고 펄펄 뛰었어. 물어내야지. 왜? 잘 안 지켜줘서? 어. 그리고 뭐? 아무데나 던지고. 남의 물건을? 응. 진서도 그렇게 생각해? 그래서 나빠. 이제 어참, 이미 고양이가 먹어버린 쥐를 어쩌겠어? 집주인은 머리를 급적거렸지. 총각은 그럼 쥐를 먹은 고양이라도 달라고 떼를 썼어. 결국엔 물어주네? 그치? 응. 총각은 고양이를 바짝 안고 또 길을 근데 나섰지. 근데 걔... 어디만큼 가다 보니까 또 날이 저물었네. 총각은 한 집에 들어가서 하룻밤 묵어가자고 청했지. 그러시구려. 총각은 다 집주인한테 나쁜 사람들이다. 나쁜 사람은 아니고 이 사람들이 직접 잘못한 건 아니잖아. 맞아. 응. 아무데나 넣었으니까. 아무데나 넣긴 했지만 이 사람들이 일부러 그런 건 아니지. 그렇지. 그럴 때 다 물어주잖아. 그럼 됐지 뭐. 이번엔 개주. 그래? 총각은 집주인한테 고양이를 좀 맡아달라고 했지. 이 고양이는 나라님께 바칠 귀중한 것이니 잘 좀 맡아두었다가 내일 아침에 주시오. 이까지 고양이 한 마리 바치러 나라님한테까지 간다. 집주인은 고양이를 개진 옆에다 아무렇게나 메어두었지. 날이 밝자 총각은 집주인에게 고양이를 달라고 했어. 그런데 이런 개가 밤새 고양이를 물어주겠네. 뭐요? 나라님한테 바칠 고양이를 죽여버렸단 말이오? 총각은 고양이를 당장 물어내려고 펄펄 뛰었어. 어참, 이미 개가 물어 죽인 고양이를 어쩌겠소? 집주인은 머리를 극적거렸지. 총각은 그럼 고양이를 죽인 개라도 달라고 떼를 썼지. 점점 커지네. 총각은 개를 끌고 또 길을 나섰지. 어디만큼 가다 보니까 또 날이 저물었네. 총각은 한 집에 들어가서 하룻밤 묵어가자고 청했지. 그러시구려. 총각은 집주인에게 개를 좀 맡아달라고 했지. 이 개는 나라님께 바칠 귀중한 것이니 잘 좀 맡아두었다가 내일 아침에 주시오. 이까지 개 한 마리 바치러 나라님한테 간다. 집주인은 개를 외양간 옆에다 아무렇게나 메어두었지. 날이 밝자 총각은 집주인에게 개를 달라고 했어. 그런데 이런, 소가 밤새 개를 뒷발로 차서 죽여버렸다네. 아무데나 묶어놨으니까 그렇지. 그치, 잘 둬야 되는데. 뭐요? 나라님한테 바칠 개를 죽여버렸단 말이오? 총각은 개를 당장 물어내려고 펄펄 뛰었지. 아이 참, 이미 소가 차서 죽인 개를 어쩌겠소? 집주인은 머리를 극적거렸지. 총각은 그럼 개를 죽인 소라도 달라고 떼를 썼지. 근데 좀 너무하지 않냐? 개를 죽게 아무렇게나 메어놔서 소 때문에 죽었다고 하더라도 개 대신 소를 달라는 건 너무한 거 아니야? 응? 어떻게 아니지. 생각해? 아니지. 왜? 아빠 생각엔 좀 너무하는 것 같은데. 응? 집만 빼고 주니까. 아 그래? 아니 개보다 소가 더 비싼 거 아닌가? 총각은 커다란 소를 몰고 서울에 도착했지. 더 비싼 거 아니야. 어디만큼 가다 보니까 날이 또 저물었네. 총각은 한 집에 들어가서 하룻밤 묵어가자고 청했어. 그러시구려. 총각은 집주인에게 소를 좀 맡아달라고 했지. 이 소는 나라님께 바칠 귀중한 것이니 잘 좀 맡아두었다가 내일 아침에 주시오. 어수룩해 보이는 시골 총각이 제 손으로 소를 맡겼으니 집주인은 얼씨구나 좋다 하고 밤새 소를 잡아서 딸이랑 꼴깍 먹어버렸대. 남의 소를 함부로 잡아서 먹었단 말이야? 근데 야. 그치. 둘 다 먹었는데 둘 다 줘야지. 맞아. 아빠하고 딸이 다 먹었으니까 아빠도 책임 있고 딸도 책임 있는 거야? 응. 맞아. 날이 밝자 총각은 집주인에게 소를 달라고 했어. 집주인 해실해실 웃으면서 말했어. 아니 우리 딸이 몸이 좀 허약해서 밤새 보약으로 먹였네. 아닌데. 뭐요? 뭐요? 아니야. 왜? 얘네 둘이 고기로 먹은 거야. 근데 보약으로 먹었다고 얘기한 거야? 뭐요? 나라님한테 바칠 소를 잡아먹었단 말이오? 총각은 소를 당장 물어내라고 펄쩍 뛰었지. 근데 어참 이미 잡아먹을 소를 어쩌겠나? 총각은 그럼 소를 잡아먹은 딸이라도 내놓으라고 호통을 쳤지. 집주인은 어수룩하게 봤던 시골 총각이 세게 나오자 잔뜩 겁이 났어. 한편으로는 이 정도 배짱이라면 사위를 삼아도 되겠다 싶었지. 집주인은 못 이기는 척 딸을 내주니까 총각은 얼싸 좋다 하고 처녀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지. 예쁜 색시가 생겼으니 나라님한테 갈 곳도 없잖아. 총각은 집으로 들어서기 무섭게 큰 소리로 외쳤지. 엄매야! 조 이삭이 색시가 됐다? 나 이 색시한테 장가 갈란다! 총각이 곱디고 고운 색시를 데려온 것을 본 어머니는 기분이 좋아서 어깨춤을 덩실덩실 추며 동네방네 돌아다녔지. 얼씨구나 좋다 지화자 좋네. 조이삭 하나가 며느리감이 되었네. 개똥이 며느리감이 되어서 왔네. 총각은 곧 처녀랑 결혼해서 아들 낳고 딸 낳고 어머니 잘 모시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대요. 끝입니다. 세상에 조이삭이 처음에 뭘로 바뀌었지? 쥐. 쥐로 바뀌었고 쥐가? 야옹이. 고양이로 바뀌고 고양이가? 개. 개 멍멍이로 바뀌었고 멍멍이가 개가? 소. 소로 바뀌었고 소가? 딸이 됐고. 딸 섹시로 바뀌었지. 결국엔 섹시가 생겨서 결혼했네. 조이삭 하나로 장가든 총각.